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산으로 바다로 가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조교 작사, 리민상 작곡인 가요 산으로 바다로 가자는 주체 37, 1948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이뤘던 조국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따사로운 햇빛 아래 참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민의 행복한 생활감정과 열렬한 조국애를 소중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산과 바다, 하늘 등 아름다운 조국 산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시적으로 노래하면서 그 어디에 가나 희망이 넘쳐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려가는 우리민의 행복과 기쁨을 흉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시적인 내용은 밝고 류창하며 낭만적인 서정으로 충만된 손율에 의해서 감동 깊게 안겨옵니다. 가요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인민의 행복과 희망이 꽃피우나는 현실에 대한 뜨거운 감정을 소정 깊고도 독특한 손율에 담아 노래한 것으로 해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사랑하느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혜정 작사, 솔태성 작곡인 노래 사랑하노라는 주체 백사 2015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우리 민 모두의 행복과 미래가 담보되어 있는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공감과 한 생을 다해 사랑하고 빛내어가려는 천만 국민의 진정을 감동 깊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저곡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곡 위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가장 절조하게 실현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날이 날마다 금변모를 일신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울려 퍼지는 노동당 만세 소리, 사회주의 만세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려는 것이 경애하는 온수님의 졸속의 신념이고 드팀없는 의지십니다. 가요는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러한 격정에 젖은 사랑의 감정을 소박하면서도 간결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서정적인 선율 형상으로 더 감명 깊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라네림 대조의 4분의 4박자로 된 선율은 개성이 뚜렷한 동기 선율 소재, 즉 첫 악구의 선율 리듬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율 전개 수법은 우리 민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북받쳐 오르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음악적으로 잘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요 사랑하느라는 위대한 김종은 시대에 태어난 또 한편의 조국 찬가로서 천만 국민의 심장마다에 조국의 뜨거운 열기를 더했으며 날로 부강 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미래와 더불어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소리.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